전국 도대양 군중체육대회 2017 개막식이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각도 직할시 선수들과 응원단 성원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에 이어 조국 찬가 조각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평안남도와 남포시 사이 여자 배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